Let's break it down, let's break it down, let's break it down. Hey, it's the same old Venus versus Mars, babe. Yeah, real slow. 순순히 말을 듣지 않을 때 왠지 더 끌려, 그게 더 끌려. 가끔 내 눈에는 정말 예쁜데 남들 눈엔 틀려, 이상하게 틀려. 그러자 뛰지 않는 모습 비싸게 꾸미는 걸 죽여, 죽여. 숨겨 한 가지 확실한 것 Oh, they drive me crazy 다른 듯 보여도 서로 닮은 girl, oh, girl. 소리마저 향기로운 그 말 girl Let me bring them to my world oh, 사랑한단 말에 무너지는 girls So I can't stop the beat girl, oh, girl. 시기 질투에 목숨을 거는 girl 그래서 Show them what you got, come on 남자는 짐승이란 말 할게 더 예뻐 보여 너무 설레요 아주 사소한 것을 다 챙길 때 눈물이 잘 돌려 너무 수수해 보여 아름다운 몸에서 못되게 하면서 나를 놀려 oh, oh, 애타는 날 놀려 그래도 확실한 건 To give him the diamonds and pearls My girls 그들을 위해서 라면 주머니 깊이 담아둔 girl 사건의 주시도 있지 Whether it's casual or deeply Committed relationship 꿈짱 못해 남자들의 모두 relationship My girls 남자를 엿보는 표정이 애치는 girls My girls 선물값과 사랑의 깊이 관계지는 girls My girls 클럽에 나가면 급슬로로 변하는 girls My girls 사랑이란 늪으로 모험을 떠나는 Say what?